막걸리 한 잔. 언동에 소문났던 천덕부르기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알던 니가 빠졌던 덩실더덩실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고사리 서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 잔 아버지 생각나네 살림살 마냥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시키는 아버지 원망했어요 아빠처럼 살긴 싫다며 가슴에 대못을 박던 못난 나